사도신경강의 7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고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갑자기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을 해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조금 많아서 오늘 다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원고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 설교 CD와 그 원고를 같이 보시면서 서로서로 보충을 하면서 읽고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죠. 따놓은 당상은 틀린 말입니다.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속담의 기원이 이러합니다. 당상이라는 건 정산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상에 해당하는 벼슬아치들은 망건에다가 옥관자, 금관자를 달고 다니므로 흔히 그 옥관자, 금관자를 그냥 당상이라고 불렀어요. 당상들이 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당상이라 불렀어요. 그 관자가 달려있던 귀 앞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관자놀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런데 상투에서 망건을 떼놓고 쉴 때는 그 관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벼슬아치들은 수시로 그 관자를 떼놓았습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그 관자가 그 당상이 금이나 은이나 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난 사건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상이라는 벼슬이 그 도둑놈한테 옮겨가는 일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떼어놓았다고 해서 그 당상이, 그 금관자, 옥관자가 조미 먹거나 색이 변할 리 없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 떼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어떤 확정된 사실을 가리켜서 떼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당상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벼슬아치들입니다. 그들이 잠깐 그 당상이 떨어지는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해서 탈이지만 잠깐 수시로 때때로 우리는 그 당상이 떨어지는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상과 관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당상 벼슬이 그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으로 취소되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금관자, 옥관자를 떼어놓은 상태일 뿐이에요. 그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수나 넘어짐까지도 전부 덮으세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전부 덮으세요. 아니, 오히려 그 실수와 넘어짐을 선용하셔서 그들의 거룩에 양념으로 재료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죄까지도. 마치 보자기와 같은 사랑이며 은혜죠. 보자기는 아무리 뭐가 난 것도 전부 감쌀 수 있어요. 상자는 못 삽니다. 보자기만 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자기로, 사랑의 보자기로 우리의 모든 실수와 넘어짐까지 전부 덮으세요. 율법이라는 상자는 그걸 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면목이 없어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지며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뜻 연결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 속에 어떻게 덮으심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사실이 믿겨지세요? 암수의 성적 결합이 없이도 어떤 생명체가 여자의 암컷의 자궁에 착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십니까?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암수 한 몸인 거 말고 암수 다른 몸인 어떤 개체가 암수의 성적 결합 없이 암컷의 자궁에 생명체가 착상이 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옳습니까? 신정통주의라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계시의 수용성에 관한 논쟁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자연신학이에요. 저는 최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칼 바르트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동안 제가 칼 바르트를 너무 폄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통하여 바르트가 유수의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해 놓은 것처럼 자유주의자의 범주에 속하는 복음주의 좌파에 해당하는 신정통주의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언제 칼 바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신학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의 그 첨예한 신학적 대립은 하나님의 계시 수용의 접촉점, point of contact, 접촉점에 관한 건데요. 에밀 브루너는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창조자의 영을 어떤 방법으로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에밀 브루너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브루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식적인, 포멀한 형상과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누어요. 안토니 후쿠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조적 형상과 기능적 형상으로 나누었죠.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동소이한 표현이에요. 그 구조 나눔은 맞아요. 후쿠마도 맞고 에밀 브루너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해서 물질적 형상은 사라졌고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적인 형상은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루너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 형식적 형상 때문이며 죄를 짓더라도 이 형식적 형상은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도 이 형식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식적 형상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발적이며 자의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선행적 은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간은 여전히 그 자의적이며 자발적인 능력에 의해서 죄도 짓고 선도 행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에밀 브루너는 인간에게 형식적 형상이 남아있으며 그 형식적 형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접촉점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Point of contact. 그 형식적 형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주체적이며 책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정당성이 보장이 되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일견 맞는 소리 같죠.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데 인간이 주체자로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심판을 한다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 같죠. 제가 그 책을 통하여 발견한 브루너의 오류는 그가 그렇게 인간의 형상을 둘로 구분해 놓았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구분해 놓은 그 형상의 이해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휘하여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브루노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란 인간의 책임성이 전제 조건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실 수 있는 사람만이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책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다.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안다는 것은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능력이 이미 선제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브루너는 인간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브루너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책임성과 죄에 대한 각성을 은혜의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것은요, 율법이 먼저라는 신학적 인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러한 브루노의 주장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은혜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때부터 죄가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마르트의 견해이고, 브루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가 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로 첨예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보를 공부하는데 제가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의 그 논쟁을 말씀해 드리는지, 먼저 서론으로 말씀해 드리는지 여러분 조금 이따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칼 바르트의 신학을 전적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그는 마치 하나님의 의해 세우심을 받은 은혜의 수호자처럼 말씀의 칼을 들고 브루너를 난도질해요. 저는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는 한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신학에서의 칼 바르트의 논쟁에 크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칼 바르트의 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 하나의 객체, 오브젝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의 그 역사 비평학을 공격해요.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은 역사에 근거하여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 비평학이라는 거거든요. 마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알메니우스와 칼빈의 논쟁을 보는 것 같죠. 그죠? 그게 에밀 브루노와 칼 바르트의 논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서 바르트를 신정통주의자의 범주에 넣어도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자들은 역사 비평학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신비 등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신정통주의가 뭔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했을 때 이 자유주의는 아니다라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시 들고 일어났죠. 그 들고 일어나서 만들어진 것이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기독교 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익 복음주의가 근본주의고 좌파 복음주의가 바로 신정통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 비평학을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다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 바르트는 그 점에 있어서 그들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칼 바르트 역시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역사 비평학을 수용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칼 바르트의 오류를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칼 바르트가 역사 비평학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존재의 유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이야기를 해요. 탐구나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해서 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비는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비평학에 의해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또한 신마저 인간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제한하고 규정하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칼 바르트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요. 신은 인간의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험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단이 생겼어요. 100% 거기에서 이단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옹호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생겨요. 우리는 과학으로 아니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려는 시도를 하루속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객체로 전환될 수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연구하고 탐구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객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주체예요. 그 자신이 스스로 말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알려지는 주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박사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그 똑똑한 머리로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칼 바르트의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물론 그들이 기독교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창조과학회의 역할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신비로 남겨지는 것이 맞아요. 그 신비가 믿음에 의해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과 신비들을 과학으로 증명해내어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 하다 보면 우리 자신부터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나부터가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에밀 브루노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계시 수용의 능력, 형식적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좀 더 쉽게 말해서 과학에 의해 참으로 증명될 수 없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따라서 에밀 브루노를 비롯한 수많은 신정통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조작된 설화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부분은 전부 부정되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을 신앙 고백에 넣어야 하며 그걸 왜 공부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신경 같은 니케아 신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조들이 다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전체, 기독교 역사 자체가 또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이들이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인간 복제, 아시죠? 인간 복제의 메커니즘을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 복제라는 것은 암수의 성적 결합 없이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 복제의 실현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논지를 펴가요.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라고 칭찬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시도들이야말로 성경의 근본적인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인간의 성적 결합이 없이도 어떤 이가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 인간 복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면, 야, 그거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네. 그래서 믿게 되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과학으로 입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 자들에게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 믿어요. 그들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수식으로, 논리로 설명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탐구나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의해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인간 복제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오늘 공부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즉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고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안에서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그 마리아로부터 모든 인간적인 그 힘을 얻어서 그 태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출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게알더스 보스는 자신의 저서인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여겨요. 선재하시는 메시아가 Human Nature,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 유한한 역사 속으로 자원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 속에 함축되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분은 성령으로만 잉태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35절로 먼저 가보면 그 한 줄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35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문장에서 임하시고라는 단어와 덮으시리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에서 임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는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배후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32장으로 가볼게요.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리니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임하시고 에펠루세타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왜 여기에 쓰였겠냔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잘 갖고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펠류세타에 뿐만 아니라 본문 35절에 덮으시고 에피스키아세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현적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덮다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의 키워드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로 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구름이라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현인지 이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회막에 가득 충만하게 덮여버렸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덮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덮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덮음은 구약에서 때때로 독수리 날개의 덮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시편 92편 4절 보세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기서의 덮으시리니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에서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돕다. 그 개념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라하프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라하프라는 단어는 암탉이 달걀을 품은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덮으심과 독수리 날개의 덮으심이라는 개념은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완성에 대한 강력하고 집요한 의지와 확신이 모두 포함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성막을 덮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의 덮음이고 이스라엘을 덮은 독수리 날개로서의 여호와의 영광의 덮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확장되어 나가요. 독수리 날개에서 그 날개라는 단어는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여요. 같은 단어예요. 날개, 옷자락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세요. 가로대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은 보았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똑같은 단어죠.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프예요. 그 단어는 날개라는 뜻이죠. 지금 수면 위를 덮으셨던 여호와의 신에서 성막을 덮으셨던 여호와의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셨던 여호와의 독수리 날개로 신부인 룻을 덮었던 신랑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지금 무언가가 점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대 시대 때는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으면 그것이 곧 뭐였어요? 혼인의 증표였단 말입니다. 그 신랑의 옷자락에 의한 덮음에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는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 납시다 이런 뜻입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세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셨던 독수리 날개로서의 하나님, 신부를 덮었던 신랑의 옷자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여 확실하게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그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맞아 완전한 새 창조물로 완성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까지 이해가 가셔야 여러분이 진짜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여태까지 마구 읽었다면 여러분은 헛읽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뜻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독수리 날개가 이스라엘을 덮은 건 또 뭔지,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찬 건 뭔지 모르고 읽었다면 헛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새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 35절에 쓰였단 말입니다. 그 연관성을 알고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 35절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여자 신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똑같이 여기에도 새 창조의 언어 임하시고 덮으시고 에펠루세타이 에피스키아세이 두 단어가 똑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왜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됐죠.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에 의해 창조가 될 것인가를 미리 힌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서. 예수의 잉태에 관한 한 마리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의 잉태에 관한 한 성령이 덮으셨으니까 옷자락으로 덮으셨으니까 남편이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한 마리아의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자 신부는 항상 성경에서 누굴 상징한다? 교회.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여자 신부는 전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앞으로 줄줄이 탄생하게 될 육신을 입은 하늘의 장자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여러분 육신 입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느냐? 예수가 살았다 봐.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육신이신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신적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 육신을 가진 신적 존재, 그가 실제로 살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줄줄이 탄생하게 될 육신을 입은 하늘의 장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탄생하게 될 교회의 출현에 관한 내용을 미리 유비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늘의 자녀들이 될 성도는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을 살게 될 터인데, 그들이 바로 영과 육을 동시에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으심을 통해 탄생을 하게 될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면 그게 가능하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제한된 육신을 입으신 그 상태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원을 사는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새 육신을 입고 살게 될 것임을, 그런 존재가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사실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 만큼 우리는 믿잖아요. 역사적 사실인지. 에밀 브루노처럼 그거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이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믿어요. 그렇죠? 그게 역사적 사실인 만큼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은 신적인 존재로 완성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에 이러한 제한된 육신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늘의 영혼을 살 수 있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으로 영혼을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육신을 입으시기로 본인이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손을 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그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현실로 믿고 우리의 완성된 미래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되겠구나. 우리도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된다 말입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참 재미없는 족보예요. 그 족보의 끝입니다. 이것이. 14대로 억지로 끼워 맞춰놨어요. 사실은 14대 아닌데 14대로 맞춰놓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예수를 굳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14대씩으로 나눠지는 건 그건 DVD 데이빗 다윗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기법으로 쓰인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를 붙여서 썼습니다. 모음은 없었으니까요. 그 히브리어 달렙 D가 4고 바울 V가 6이에요. 그러니까 DVD 다윗 하면 14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분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14로 억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족보가 완전한 족보가 되려면 7이 7개가 있어야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14면 77777이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완전한 족보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족보로 완성이 되려면 마지막 일곱 번째 무리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무리가 머리 하나만 달랑 제시돼 놓고 없어요. 비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일곱 번째 무리는 내가 내 백성들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백성의 가장 위에 머리, 가장 위에 조상이 예수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모든 무리들이 일곱 번째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를 완성하는 건데 그 조상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나머지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만 나셔야 돼요. 교회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으로만 잉태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 새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죄한 자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 열매. 근데 그 예수가 실제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 안에 넣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다? 주문인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 주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 잉태가 되는 거고 완전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혼을 살게 될 그런 존재예요. 그 머리,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신부인 교회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서를 수시로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옷자락으로 수시로 덮어주세요. 수시로 덮어주세요. 근데 그 덮을 때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아요. 계속 옷자락으로 덮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아가서의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일어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가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덮으심에 의해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창조를 위함이었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1차적으로 그렇게 오신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가 될 것인지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에서 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건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남유다를.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징조를 구해. 그럽니다. 너희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너무 겁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특한 것 같죠 여러분. 징조 안 구하고도 저는 믿을게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절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징조 구해봐야 질 걸 뭐하러 구합니까? 이 뜻에서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징조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징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길 거야.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언제? 어떤 처녀가? 그것도 얘기 안 해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징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징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아스에게 주신 징조니까요. 그게 징조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징조냐 아니냐 구분하기 전에 그 징조의 내용이 뭔지 그것부터 규명해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징조를 줄게 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 지금 도저히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거야라는 그 징조를 준 거니까 이 징조의 내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승리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처녀성을 의심해서 이사야서에서 쓰인 그 처녀, 알마라는 단어를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젊은 여자를 지칭하던 단어였다는 것을 들어서 동정녀라는 단어에 흠집을 내요. 맞아요. 그렇게 쓰였어요. 그 단어는 수처녀에게도 쓰인 단어지만 동정녀에게도 쓰인 단어지만 그냥 일반적인 젊은 여자도 알마라고 불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토당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알마라는 단어와 징조, 오트라는 단어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그 징조라는 것은 독특성과 예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징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면서 그냥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징조야. 그건 약 올리는 거죠. 그건 누가 몰라요. 오늘 박씨도 낳고 이씨도 낳는데 저게 징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너 3일 굶으면 배고플 거야. 그게 징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당연한 거니까. 적어도 징조라면 네가 열흘을 굶을 텐데 그런데도 네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거야. 그때 그걸 징조로 여겨. 그럼 그건 징조죠. 독특성과 예외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로 주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은 수처녀 동정녀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징조니까, 오트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징조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져야 그 효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징조로 주셨어요. 지금 아하스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 꼭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어떤 이에게 그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네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천둥이 다섯 번 칠 거야. 그걸 징조로 삼아 네가 꼭 성공한다는 것을 믿어. 나갔더니 진짜 천둥이 다섯 번 우르릉 쾅쾅 쳤어요. 야, 이 징조는 맞구나. 이게 징조죠. 그런데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50년 뒤에 네 아들이 70세로 죽을 거야. 그럼 징조가 돼요, 그게?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네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야. 징조를 내가 너에게 줄게. 800년 후에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나올 거야. 이걸 징조로 줬어요. 여기에 그럼 무슨 뜻이, 분명한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800년 후에 그 일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징조는 비록 800년 후의 일이지만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나와야 하므로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알려주셨으니까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야 하므로 너희는 절대 지금 망할 수 없어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800년 후의 일이지만 그때 반드시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망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유다지파로 올 그 메시아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완성해낼 진짜 구세주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그래서 징조로 800년 후에 태어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예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만 나와야 하느냐? 여러분, 구세주는 우리 성도를 어디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가난에서? 질병에서? 업신여김에서? 죄에서요. 죄에서. 나머지는 전부 죄의 증상들입니다.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러기 위해서는 구세주 자신이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전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따라서 인간의 아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다 guilty, 죄 있음의 선고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구세주는 인간인 아비의 씨를 받아서 나면 안 돼요. 구세주는 남자의 손이 닿지 아니한 순결한 태를 잠시 장소로 빌려서 무죄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을 수 있어요. 완전히 비워내고 오셔야. 뿐만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대속물로 어떤 제물을 드렸는데 얘가 더 시커먼 죄가 있어. 그건 안 되잖아요. 얘는 무죄한 자여야 돼요. 따라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는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예수님의 아비가 기록되지 않고 전부 아비로 되는데 예수님의 바로 위만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인 아비는 육신의 아비는 예수님의 탄생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무죄한 자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죄한 자로 태어난 예수처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무죄한 자로 완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무죄한 자로 완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예수와 같은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벅찬 고백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무죄한 하늘의 순결한 백성들로 완성해 내시고야 말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덮으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덮으심에 의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신을 입은 그러나 무죄한 신적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겪어내시고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정답을 내놓으시고는 그 합격 점수를 전부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합격이 된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시험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걸 완벽하게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합격 점수로 다 그냥 줘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합격 통지서를 붙들고 있는 하늘의 당상관들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합격증 뺏어가도 돼. 그건 뺏어가도 돼. 근데 그 신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떼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떼놓은 당상이거든요. 지금 잠깐은 이 당상이 떨어져서 이 관자가 떨어져서 내가 조금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지낼 수가 있어? 이게 당상이 떼놓아진 상태의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당상관 벼슬이 없어지지 않아요. 떼놓은 당상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떼놓은 당상의 은혜를 꼭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여기에서 파직시키지 않는다고 하니 어떡하니? 그래서 나는 행복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함의 저주로 끝난다 그랬어요? 구원 사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저주의 바다에서 저주의 홍수에서 건져지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그냥 부끄러운 상태를 덮어준 거지 니들이 뭐가 잘나서 구원해준 거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을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있는 노아를 덮어주는 사건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니들은 금방 그 전세계에 쌓여있는 시체를 보고도 금방 술 취해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놈들이야. 니들은 금방 그러한 심판을 보고도 또 죄를 짓는 놈들이란 말이다. 근데 내가 그냥 덮은 거야. 덮은 거야. 그걸 이해 못하는 놈은 저주받는 거야. 함이에요. 그걸 이해한 자 안 보고 가서 덮은 거 그게 바로 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덮으심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덮으심, 그 덮으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도 분명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죠. 무죄한 자로 하늘의 존재로 완성이 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 아세요? 프로크루스테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회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서 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 늘여서 죽이고요. 길면 잘라서 죽여요. 그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예요. 침대는 그 프로크루스테스에게는 나그네의 생과 살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절대 기준이었을지 모를 그 침대의 길이가 나그네의 입장에서는요. 막무가내로 적용되는 악법의 횡포죠. 그렇죠?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말 자체가 느리는 자, 두드려 펴는 자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체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관용구죠. 그런데요, 저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그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막무가내로 당신의 선에 맞추어서 느리고 자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거기에 보탬 안 됩니다. 우리의 의견 절대 반영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그 침대 최고의 선 거룩의 자리 거기에 딱 맞춰 놓으시고 안 되면 느려 길어 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맞춰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잘라지는 고통과 늘어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적당한 상태, 하나님이 세워놓은 최고선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성도는 이렇게 지면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뭐 용서만 해줘야 돼? 왜 섬기기만 해야 돼? 왜 당하기만 해야 돼?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질병이 걸려야 돼? 그렇게 아각거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그 침대에 맞게 여러분을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내 아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내 아들처럼 무죄한 자로 내가 만들어내고 말 거야. 그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상황을 지금 알고 있냐고 보고 있냐고. 화장실 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잠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편의 그 말도 안 되는 놈들의 항변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저희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그 백인들이 꽤 되는데요. 아시안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비하를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치노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셋째 아이가 그거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말아라. 특히 둘째는 큰일 나요. 얘는 사고 한번 치면 크게 치는 놈이라. 절대 안 된다고 말렸죠. 왜 그러냐. 하나님한테 일러. 네가 직접 때리면 너한테 또다시 그 공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냥 하나님한테 일러. 어려서부터 그걸 자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 때리면 어떻게 하냐. 맞아. 하나님한테 일러. 그거 힘들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한테 일러. 그러면 아빠가 너하고 같이 하나님한테 일러줄게. 얘는 아빠가 가서 같이 때려줄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한테 일러줄게. 오늘 아침에도 같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달라고? 근데 막내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 있대요. 백인 아이 하나가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냥 괜히 가다가 확 밀고 가고 선생님 안 보는 데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면은 안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아버님 그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한마디로 딱 평정을 하더군요. Shut up. 조용.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날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Shut up. 입 닫으시고 하나님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여러분을 지금 맞춰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신앙 꼭 붙들고 이기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